남조선의 야당들이 추악한 권력 싸움만 벌이는 보수 집권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계파 싸움을 비난하는 논평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19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